상상만 해도 눈이 부셔 벌써 알잖니 숨겨둔 채 혼자 알고 싶은 그늘 힘껏 날아가볼 세상 어디라도 feeling so good 가란 내 곁을 따라 줌줌 엄마마 설레일수록 점점 hurry hurry 비가 온 뒤처럼 선명한지 color It's up to you 비비비 어지럽게 쏟아지는 밤님 맘이 가득했어 별빛 따라 끌어올린 girl That's right 춤추린